한 남자가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그 깊은 파도 가운데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지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천신만고 끝에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의식을 되찾은 그 소년은 그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남자가 그 소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무릅쓰고 너의 생명을 구조한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너가 살아갈 그 삶을 통해서 마음껏 증명해 보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주머니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 그 사람의 일생이 마치 이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바로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한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빌레몬의 사랑,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 빌레몬 1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정도였고, 또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고 또 그를 귀하게 여겼지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로 살다가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종이 어느 날 도망을 친 겁니다.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되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노예가 멀리 도망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라고 하는 시까지 달아났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노예 제도, 노예법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신의 소유로 있는 노예를 마음껏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살고 죽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노예의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사로운 죄로도 심지어 십자가 형벌 같은 그 당시에 가장 중한 그런 벌을 받을 정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들이 잡히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도망을 치고 또 그 주인으로부터 탈출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여 존경받는 그러한 빌레몬이었죠. 사실 당시에 대개 그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도망을 치게 되면은 대개 그 작은 도시에 숨기보다는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숨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쉽게 발각이 안 되고 숨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 개 중에는 그 검투사, 우리 그 영화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투사가 되어서 혹 그 검투사로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간혹 가다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대개는 이렇게 숨어서 살고 또 간간이 이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빌레몬의 돈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친 것만 해도 죽을 죄인데 그 돈까지 주인의 재산에 손해까지 입혔으니까 얼마나 이게 엄한 죄입니까? 잡히면 죽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노예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 흥미로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고 또 그 집에 돈까지 훔쳐서 달아난 그러한 이 노예의 이름이 유익한 사람. 참 어처구니 없는 이름이죠. 그 이름대로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익하기는커녕 해를 끼치고 무익하고 악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 무익한 놈. 그렇게 무슨 오네시모야?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놈. 그렇게 아마 욕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그런 오네시모가 180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무익한 놈이 진짜 그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다녔던 이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노예 이전에 죄의 노예로 붙잡혀있던 그런 인생, 그런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는데 진정한 자유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을 보면요, 사실 이 오네시모 참 무익하고 또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무익한 종, 이 오네시모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익한 그러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예 같은 인생,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그렇게 밟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무익한 인생, 자타에 의해서 무익한 놈이라고 낙인 찍힐 만한 그런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변화가 될 수 있다면은 이 땅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 누구나가 다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오네시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오네시모가 바뀌게 된 것은 180도 다른 이름에 걸맞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은요, 무엇보다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그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무익하게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그 무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비로소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도요 오네시모와 같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로 오네시모,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이 있다면요,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내 형제 중에, 내가 아는 이웃 중에, 아니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이 지역사회 누군가에게 정말 이 사람은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내 자신만 봐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군가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이분은 정말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요 그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네시모 같은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 그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그만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몫과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서 그 변화된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개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드릴 때 네트워킹이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다리 놓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가시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매개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오네시모의 경우는 바울이 그 매개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비로소 인생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의 경우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바울을 매개자를 통해서 바울을 매개자로 삼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라고 하는 그 시에 있는데 이 골로새와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로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와 이탈리아 뭐 우리가 가늠하기도 힘든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후에 어떤 경위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연금 상태에 있었죠. 바울이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것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매개자의 역할을 했는가, 그 네트워킹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는요 사실 노예였죠.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는 그냥 비근한 예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재산 취급, 물건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서도 이 노예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인격의 어떤 그 존중이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도 마찬가지였다 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사람다운 대접, 뭐 칭찬은 고사하고 그냥 사람으로서의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사람 대접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우하고요. 그리고 그를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접은요,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으로 섬겼던 빌레몬,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빌레몬을 존경하고 칭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이고 그런 신실한 사람인데도 그에게조차도 이 오네시모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그럼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0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럽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래요. 여러분, 노예를, 그것도 도망친 노예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사람 대접이 아니라 이것은 자식으로, 자녀로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접입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 신복이다, 뭐 내 오른팔이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거기 성경 보시면 밑에 1 뭐라고 써 있죠? 심장이라고 써 있죠. 심장.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심장. 심장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이만큼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니, 지금 사실 이 오네시모가 지금 골로새에 다시 돌아가면서 빌레몬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원래 종이었던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사람을 종이라고 여기지 말고 뭐라고 여기라 그러냐면 사랑받는 형제라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아들이다, 또 신복이요 심장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호칭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호칭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지칭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그저 내 아들입니다, 내 심장이에요, 내 형제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표현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가, 그 사람이 심지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요, 아들이요, 형제요, 심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인이 오네시모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인 존경받는 그 성도로부터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얼마나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를 이렇게까지 받아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사도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를 두고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 아마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 자신을 그 존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줄 때 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이 땅에는 오네시모들이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오네시모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오네시모들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익한 사람으로 또 쓸모없는 사람으로 종으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정말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오네시모처럼 죄의 속박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끊임없이 쫓기면서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그런 오네시모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 땅의 오네시모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정과 격려를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일터에 있는 그 많은 오네시모들도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 같은 안목을 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 열망을 갖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오네시모들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정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이런 영적인 눈을 뜰 때 비로소 이 땅의 오네시모들은 과거에 무익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에 그 걸맞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매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누군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거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가 그 매개자가 되라고. 여러분, 삶의 회복은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사역의 그 첫 번째 방향 가운데 하나인 전인적인 삶의 회복. 삶의 회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매개가 되어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값진 만남입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 매개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들려주는 가정,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을 만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그 주일날 그 말씀도 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꿈을 주신다 그랬죠. 비전을 주신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값지게 하신 인생에 걸맞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꿈꾸게 하신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를 보실까요? 이 오네시모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8절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려주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할 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두기고와 누구를 함께 보냅니까? 오네시모를 보내요. 이 오네시모는 거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즉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레몬서에 말하는 그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을 쳤던 무익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가치를 발견했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이제는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주변적인 일까지도 그것을 챙겨서 맡길 정도로 이 오네시모가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그 값지게 하신 인생다운 모습으로 살까? 그 모습을 지금 오네시모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빌레몬서로 오시면요. 빌레몬서로 오시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은 오네시모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바울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너에게 빌레몬에게 무익하고 너에게 손해를 입히고 정말 이름값 못하는 그런 무익한 놈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변의 일들까지도 골로새 교회에 전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택해서 그를 파송하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아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거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럼 내게는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친 노예잖아요. 자신의 돈 훔쳐간 그런 무익한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레몬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돕고 또 함께 그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빌레몬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이제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너를 대신해서 나의 그 사역을 도울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이었다,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친 노예를 자신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 하더라도 도망친 노예를 자신이 보호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사역과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서 함께 사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이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사실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는 충분히 빌레몬을 대신할 만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역할을 할 만큼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 참으로 기적 같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로부터 지금 이 이야기에 있었던 그때로부터 한 50년 정도 후에요, 초대교회 신학자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편지 하나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은, 자신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로 이제 연행이, 압송이 돼요. 이제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형당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편지 하나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신학자가요. 그런데 그 편지의 그 내용 중에 그 주된 내용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요,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감독 하나가 있는데, 그 감독은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을 에베소 교회가 둔 것은, 임직을 한 것은 참으로 에베소 교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요. 그런데 왜 놀랐겠습니까? 이 장로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종, 무익한 종,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에 그 손실을 입히고 도망친 노예 같은 이 한 사람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인 걸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반응하며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그 사역을 돕고요, 그리고 빌레몬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돕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을 둔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익했던 도망친 한 노예 오네시모, 그 사람이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로 인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변화의 일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매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오네시모 옆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무익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이시걸랑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걸랑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 매개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이 지금은 정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오네시모 같은 인생인데 10년, 20년 후에 아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와 같은 일을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에 그 하나님 주신 그 충만함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삶의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회복은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그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매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꼬마야, 내가 목숨을 무릅쓰고 너를 그 바다에서 건전해서 너를 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의 생명이 그렇게 할 만큼 너를 구조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렴, 입증해 보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렴. 오네시모가 바로 그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나를 통해서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도 변화되었는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잠시 잠깐 변하는 것 같지만요. 금방 돌아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오네시모 같은 인생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억나게 하신다면 오네시모와 같은 그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매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하며 내가 그렇게 그 매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순종으로 헌신으로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의 샬롬이 임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의 샬롬이 확대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러한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